뭐해? 아, 쿠키를 좀 구우려고. 쿠키? 실은 오늘이 동생 생일이거든. 생일에 꼭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었어. 이미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고 싶으니까. 오빠, 이거 봐! 갓 구운 쿠키인가봐. 맛있겠다. 비싸서 우리 돈으로는 못 사겠지? 조금만 기다려, 테르. 저 정도는 얼른 부자가 되어서 내가 실컷 구워줄 테니까. 정말? 약속한 거다, 오빠? 그랬군. 그런데 만든 것들이 하나같이 엄청 귀엽네. 곰, 사자, 토끼. 귀여운 거 좋아해? 그야 테르 줄 거니까. 여자애니까 귀여운 게 좋을 거 아니야. 딱히 뭐라고 한 건 아니다만 그런 거 지금 만듦새가 너무 정교한데. 아, 시간 됐다. 아까 오븐에 넣은 거 완성됐을 거야. 몰랐어? 모양 쿠키는 버터 많이 넣으면 퍼져서 안 돼. 그걸 왜 이제 얘기하는데? 아니, 그럼 좀 물어보고 만들든가. 에이,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. 맛만 있으면 되지. 그럼 이제 동생을 위해 장식을 해볼까? 어때? 제법 그럴싸하지? 자, 그럼 테르를 위해 기도하자. 테르의 생일을 축하하며 부디 다음 생에는 못다 누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. 기도도 끝났으니 그럼 먹어보실까? 손대지 마! 테르 걸 당신이 왜 먹어? 모르는 소리. 이런 건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. 뭐해? 너도 얼른 테르랑 같이 먹어줘야지. 물어볼 게 있는데, 무기를 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시 버니는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해? 미안. 그럼 버니도 누군가의 가족을 죽였어? 그래서 죄책감에 날 데려온 거야? 친한 동료가 있었어. 조직 간의 다툼 중에 보복으로 가족을 잃고서는 복수의 눈이 멀어 혼자 덤볐다가 살해당했지. 하지만 결국 그 녀석도 조직도 누군가의 복수를 했을 뿐이야. 네 말대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했어.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일을 시작해서는 안 돼. 그 말을 그 녀석에게 해주지 못했어. 난 그걸 줄곧 후회하고 있었지. 그런데 그 녀석의 기일에 널 만난 거야. 그때 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. 어때? 날 따라와 볼 테냐? 우후! 보루 쿠키! 이건 크리피그! 토끼 모양도 있구나! 너무 귀여워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구나! 역시 내 집사야! 그것뿐이 아니지. 이렇게 아이싱이란 것도 할 수 있다고. 짜잔! 루 모양 아이싱 쿠키! 오! 굉장하도다! 볼수록 참으로 귀여운 모양새로다! 시엘은 귀여운 것을 좋아하나 보구나. 아니야! 루를 위해 일부러 귀엽게 만든 거라고. 시엘, 짐은 그대에게 귀여운 게 좋다고 한 적이 없느니라. 뭘 그리 부끄러워하느냐. 좋으면 좋다 하면 될 것이. 어쨌건 오늘의 디저트 맛을 봐야겠구나. 그때 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. 테르?